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. 가슴이 시려 차가워. 누가 날 여기서 꺼내줘. 끓없는 고래가 시련. 그 어떤 이들은 내가 파라그라미트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탈 때 흘려왔던 외로움의 눈물만큼 나 역시 또 차라고 또 차라.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. 괜찮겠습니까? 오케이. Yeah. Are you ready? 열변도 너무 사이 이스펫 심지 좌우 해결 전쟁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나요 노무현 특급도 안 다치고 완벽하게 북한 군이 뒤에서 숨어와서 그러나 이제 나 그 소리 나면 참지 않아 그래 하는 동안에 폭도와 사이 참지 않아 당당하게 딱 일어나 마이크 잡고 들지 않아 난 나가요 북한 군이 나 너무 차이 그 개념이 통하지 않아 적어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고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 피를 흘려도 결코 승복하지 않아 한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대 바늘 맞을 팽팽이면은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너무 변식 기분 나빠 싹둑장 앞으로 그럼 안 되겠지?